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6월 29일 러시아의 다스통신, 중국의 신화통신, 일본의 교도통신, 미국의 위오예 방송, 인디아의 UNI통신이 신속히 보도했습니다.